내가 사랑한 불멸 너를 볼수록 느껴 내 별별 이름 destiny 나를 살게 한 숨결 나란 존재 근걸 널 찬양하니 영원히 그럼 너를 볼 때마다 황홀한 눈물이 나 Blinding lights Blinding lights 아픈 그 눈을 뜬 채 홀린 듯 바라보네 난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더 욕심내게 돼 너랑 비 주위가 흐려지다 나만 네 또렷하다 아픔이 너를 증명해 Whoa. 나는 그게 싫지 않아 네가 없음 어둠 속에 나 빠져들고 말 테니 널 향한 걸음마다 고통이 난 타올라 Burn my life Give me your love to me.